선택은 없어 두려움은 한쪽에 제쳐 두자 숨어선 안 돼 때가 온 거야 단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돼 이제 주사위를 던져야만 해